세월의 나와 같이 동반자로 살아왔지만 저만 치서 알아보면 나이 지켜주는 한 사람 당신 사랑이 이렇게도 좋은 줄은 몰랐네 세월 가도 나에게 동반자